제중조선인 총연합회 부의장인 최수봉 공동부위원장을 단장으로 하는 조선반도의 평화와 자주통일을 위한 북남해외 제정당 단체 개별인사들의 연속회의 중국지역준비위원회 통일자전거행진단이 혁명의 성지 만경대를 방문했습니다. 행진단은 이밖에 국가선물관, 과학기술전당, 만경대 학생소년공전 등을 참관했습니다.